남조선신문 민플러스에 의하면 조국통일본민족연합 남측본부가 8일 서울에서 남선강점 미군 철수와 조선반도의 전쟁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북측 남측 해외본부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